Groove modulation. Yeah, it's unplugging ain't cheer. We're going down like this. Here's another warning. Here's another breakup song. Yeah, 우리는 느낌이 없어 look at us. 느낌이 부족하지 않아 get ready. 이제는 이별할 때 just stop now. 뒤늦은 사랑을 원해. 느낌이 없어요. 토끼같이 사랑스런 내 여자란 느낌이 없어. 넌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는 표독한 이 눈빛에 난 숨막히기 일보 직전. 넌 내 왼손에 사랑스런 백 같은 남자였어. 끼고 다니면 자랑할 만할 것 같아 널 골랐어. 다른 애들의 부러운 시선이 좋았어. 사랑 따윈 그냥 흘려넘겼어. 차 옆자리가 실증나기 시작했을 때쯤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 도시를 해칠 쯤 느꼈어. 텅 빈 걸 우린 것만 알고 있던 걸 사랑이란 느낌 우린 느낌이 없어요. 널 내게 보여줘. You wanna know me more. 더 많이 안아줘. You wanna hug me more. 기도를 열어서. You wanna love me more. So look at us. 느낌이 부족하지 않아 get ready. 이제는 이별할 때 just stop now. 뒤늦은 사랑을 원해. 그만 좀 착한 척해. 갑자기 약한 척해. 그만큼 퍼졌으면 이젠 제대로 반값 좀 해. 칭얼대는 거 징징 짜는 거 너랑은 진짜 어울리는 거 아냐? 넌 힙한 시큰 핫한 여자 그냥 네 스타일대로 만나다 까칠하게 돌아서가 화려한 모습에 잠시 홀렸을 뿐 사랑에 빠지긴 느낌이 부족해. 처음엔 바쁘게 일하는 내 모습이 멋져 보였어. 서로 구속하지 않는 우리 사이가 나도 편했어. 왠지 소홀해 섭섭한 기분이 들 때면 네가 안